화장실도 베란다도 다 파란 집이 되란 여기가 막대게 넓은 집인 줄 알았지. 이번 내 욕망이 너무 컸어. 그리나 봐도 이 당시 집도 이제는 너무 좀 빠졌어. 17평 아버지 스생코 직질이 시절 엊그제 같은데 그래 우리도 꽤 많이 컸어. 좋은 거 언제나 다 남들의 몫이었고 불투명한 미래 걱정에 항상 몫이었고 너마 식사를 식선배 가슴을 보며 몸에 엮고 했던 꾸지란 기억 잊지 말고 딱 넣어두자고. 우리의 냄새가 나 여기선 이 향기 잊지 말자. 우리가 어디건 울기도 웃기도 많이 했지만 모두 꽤나 아름다웠어. 논현동 3층 고마웠어. 이사가자 정들었던 이곳과는요 이사가자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가물린 방에서 마지막 짐을 들고 나가려다가 잠시 돌아본다. 울고픈 시간들아 이제하며 3년의 삶 참 작고도 길었지만 일들이 애교 많은 추억의 기억이 막 떠오르고 내 떠날 때가 되니까 사용해 흔적들 like 통장 내역 credit card 좁은 평수만큼 더 뭉친 점들 하고 있었고 fly right here 치고받기로 몇 번 그래서인지 공정 미운정 쌓여 쌓여서 먼지 마냥 이제 치워지겠지. 처음보다 짐도 늘고 처음보다 내 스스로 가진 것도 늘었어. 이제 자부심은 딱 들고 더 큰 세상 큰 꿈을 나 바라보겠어. 새 출발 새 시작 어떤 식으로 또 꿈에 찍이듯 되는 시간 지금 나와 위치 잡아 먼지 닦아 끝나고서는 쓰고의 짜장면 하나 이사가자 정들었던 이곳과는요 이사가자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덤빈 방에서 마지막 짐을 들고 나가려다가 잠시 돌아본다. 울고 웃던 시간들아 이제 안녕. 학생 처음 엄마의 뱃속에서 나의 첫 이사 날에 세곤했어. 희미한 기억 나의 이사의 대가는 엄마 심장의 기계와 광활한 흉터였어. 2010년 뒤해결 대구에서 철없던 내가 이 세상에 크게 재곤했어. 상업적 일한 집으로 이사간 대가는 요 바가지 돈 따라기라면 나 향한 손가락지요. 이처럼 민사는 내게 참 많은 걸 남겼지. 그게 좋던 싫던 내 삶 속에서 많은 걸 바꿨지. 내 삶은 월세 나도 매달려 알아 내 자존심은 보증금 달고 제 하루를 살아. 그래서 다시 이사가려고 해. 아이돌에서 한 단계 위로 꿈을 잡히려 해. 이번 이사에선 없는 날은 언제일까 빠른 시일이면 좋겠다. 이사가자 처음 들었던 이곳과 난요 이사가자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텅 빈 방에서 마지막 짐을 들고 나가려다가 잠시 돌아본다. 울고 웃던 시간들아 이젠 안요. 이사가자 처음 들었던 이곳과 난요 Let's move on.